주체 벤육 2017년 새해를 맞으며 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과 태양상을 인민군 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정소년 학생들이 찾았습니다. 만수대 운동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 앞에는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평양시내 각급 기관, 기업소, 공장,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과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됐습니다. 또한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됐습니다. 수도 평양을 비롯한 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 태양상들에도 인민군 부대, 기관, 기업소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됐습니다. 군중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과 태양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